권의 책을 읽고 서로 다른 4명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4인4색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인4색 멤버 겸 오늘의 진행을 맡은 송선비라고 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지식에 대하면 잡식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멤버. 네, 저는 둥근 삶을 살고 있는 김둥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송선비처럼 책 읽고 영화 보고 그런 활동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특히 심리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살면서 꾸준히 한 거라고는 책 읽는 거랑 영화 보고 음악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하군이라고 하고요. 주요 관심 분야는 시사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고 또 역사 분야에도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기소개를 끝내고 저희가 왜 팟캐스트를 했는지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팟캐스트를 왜 하게 됐습니까? 지금 왜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하자고 했으면서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서 하는 건데 네. 먼저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네. 처음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냥 갑자기 제가 던졌죠. 네, 저한테 툭 던졌는데 나 팟캐스트 해보고 싶은데 했는데 또 여기 재앙이 나도 좋은 것 같아 해서 그렇게 친구들을 조금씩 더 모아서 오늘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저희 팟캐스트는 먼저 책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곁다리로 영화랑 영화와 나중에 또 다양한 것을 할 거고 네. 일단은 네. 책 중심으로 할 거고 네, 책 줄거리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책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먼저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저희 팟캐스트 이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팟캐스트 이름이 저희가 4인4색인데 이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어떻게 짓게 되었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4명이서 멤버를 모아서 근데 하군이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아직 확신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넷이서 한다고 납치고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개콘 프로그램 중에서 4인4색이라고 이렇게 4명이 와가지고 번갈아가면서 TV 프로그램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약간 소개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중계하는 듯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 4인 4색에서 이 두 번째 4를 생각사자로 바꿔서 저희가 4명이 각자 관점이 다르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을 이렇게 의논해보고 이런 사색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4인 4색이라고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에 4는 4명이고 네, 뒤에 4색이 생각할 때 4색. 네, 그런 사 좋은 뜻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책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본격적으로 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첫 판데 너무 다들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다 와서 고등학생의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힘을 내서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데미안인데요. 책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고 다른 영화나 만화, 소설에 자주 등장하기도 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지 싶은데 네. 깊은 이야기지만 먼저 줄거리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주인공이 싱클레어라는 소년인데요. 네. 싱클레어는 독실하고 반듯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에서 싱클레어도 밝고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에 누구나 겪는 시기가 있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싱클레어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의문점을 가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데미안이라는 의문의 소년이 나타나서 싱클레어와 함께 깊은 질문을 던지고 서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싱클레어는 방황과 혼란의 시기에서 데미안을 쫓으며 점점 자신도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헤르만 헤세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1877년에 독일 남부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안에서도 그 싱클레어가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세도 이런 가정 환경에서 좀 독실한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데미안이란다. 헤세도 어린 시절에 수도원 학교를 다니다가 도망쳐서 시계 공장과 서점 같은 데서 일했는데 이 경험도 술의 바퀴 아래서라는 그 밑에서인가요? 술의 바퀴 밑에서라는 책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또 15살 때 자살을 기도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지만은 않은 청소년 연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초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소설가로 등단했고 저희가 오늘 할 데미안이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쓴 작품은 아니고 그 이 작가가 원래 데미안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판했거든요. 이 싱클레어. 이름 그대로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원래 그 전에도 헤세가 어떤 작가로서의 명성이 좀 높았지만 그때까지 어떤 명성이라든가 지위를 다 버리고 다시 출발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미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맞는데 군입대를 자원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고 또 뭐 다른 그 전쟁 동안에 독일 포로 구호라는 기구에서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면 계속해서 시타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유리알 유희 등 어떤 다른 작품들을 발표했고 1946년에 노벨문학상 수상하게 되고요. 네. 아마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62년 8월 9일에 스위스 몬탕릴라에서 영면에 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날이 제 생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약간 제가 그 헬세가 언제 죽었다는 걸 처음 알고 뭔가 저와 연관을 시키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헬세 이분도 생애 대부분을 스위스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네. 독일계인데 완전 스위스 국민으로 나중에 국적 취득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데미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또 헤세도 네. 자신의 삶을 데미안의 책 속에 있는 주인공이랑 많이 녹여냈다라고 하던데 자기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헤세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헤세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이랑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랑 술의 바퀴 밑에서 읽었는데 그 세 개가 다 보면은 다 헤세의 어떤 유년 시절과 연관되어 있는 작품들이고요.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네. 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도 이렇게 수도원 학교에서 그 나르치스랑 골드문트가 우정을 쌓는 그런 얘기고 또 데미안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약간 작품에 다 깔려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술의 바퀴 밑에서도 또 신학교에서 일탈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투영시킨 인물. 네네. 그래서 작가가 경험이 중요하네요. 네, 그럼. 네, 그런 데미안의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도 소개받고 그런 데미안의 주인공과 등장 인물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볼 차례인데요. 네. 일단 데미안의 주인공은 싱클레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싱클레어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두 세계에 네, 그 두 세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싱클레어의 집 같은 경우에 정말 선하고 뭐 약간 싱클레어가 자기 집을 되게 어떤 모든 선함이 다 응축되어 있는 공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그 집을 딱 벗어나면 그 악이 있는 세계가 되는 거죠. 성각으로 딱 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성각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약간 데미안이란 책 전반에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약간 카인과 아벨도 나중에 나뉘고 일단 그 이야기는 네, 나중에 봅시다. 이야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데미안 데미안에 대해서 일단 데미안을 얘기하려면 먼저 그 프란츠 크로머라는 아이를 먼저 등장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누구냐 싱클레어는 되게 나름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와 어울리는 아이들은 자기만큼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모도 그 좀 그 중에 불량의 아들인데 그 그래서 싱클레어와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무슨 쓰레기 같은 거 줍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좋은 게 나오면 자기 갖다 팔라 그러고. 지금으로 치면 일진이 같은. 일진이죠 말하자면 동네 일진. 근데 거기서 이렇게 크로모한테 잘 보이려고 아이들이 약간 자기 무용단 같은 걸 늘어놓잖아요. 약간 지원해서. 근데 그때 싱클레어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지원해서. 거짓말로 네. 지원해고. 그래서 과수원에서 뭐 과일을 훔쳤는데 뭐 엄청 많이 훔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프란치 프로모가 그걸로 약점을 잡아서 싱클레어한테 돈을 뜯기. 빙을 뜯는 거죠. 그 2만 크로나 2만. 그 이마르크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돈을 가져와라 누나를 데려와라 뭐 이런 일 많이 시키고 그렇게 싱클레어를 좀 타락의 길이랄까 그런 걸 처음 빠뜨리게 한 그런 등장인물이고 이후에 또 데미 나중에 데미안이 나와서 드디어 데미안이 나와서 싱클레어를 구해주죠. 근데 그 구해주는 정확한 방법 자체는 여기 되게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진 않은데 그냥 크로모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 부분에서 되게 신비함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데미안이라는 인물에게 말을 한번 함으로써 이제 모든 상황을 바로 해결해버리는 약간 데미안이 하는 말들이 다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신비롭고 되게 신비주의 캐릭터 약간 뭔가 생김새도 되게 신비롭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맞아요. 미소년인가? 약간 상상을 하면서 저는 엄청 잘생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데미안을 저도 지금 미눔사본을 한번 지금 읽고 왔는데 이전에 어떤 출판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짧게 돼 있는 데미안이 있었어요. 짧은 데미안. 4화가 약간 있는. 근데 거기 데미안이 나왔는데 되게 어떻게? 얼굴이 하얗고 뭔가 미소년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미소년이었어. 메모리 맞네. 어리지 근데. 하여튼 그래서 데미안이 등장하게 되죠. 데미안은 뭐 외모도 범상치 않지만 말하는 것도 그래서 소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다른 사이에. 아이들보다 성숙하고 뭔가 다른 약간 뭐 집안이 뭐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 뭐 유대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문도 많이 퍼지고 그런데 또 작가가 데미안을 다른 독자들과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데미안 이분도 이분이지 이 인물도 좀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게 좀 쓸데없는 말도 하기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 인간적인 제가 듣기로는 제가 데미안이 이게 뭔가 이 작가가 계속 이름을 지을 때 좀 고민해서 짓는데요. 그래서 싱클레어 이름도 따온 이름이라고 하고 근데 데미안을 쳐보니까 이 데미안이 그 데몬이라고 해서 약간 신, 악령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말인데 그 말에서 따온 말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군요. 데미안 만들 때 자체 약간 좀 동상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독교계 반발을 감수를 하고 지은 작품인 것 같아서 약간 작품 전체에 다 종교적인 색채가 좀 많이 묻어있죠. 뭐 해세가 또 신학교를 나왔기도 하고 여러 그 동양 사상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시타르타 그럼 등장인물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 그러면 저 카인과 아벨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앞부분이니까 해야지 뭐.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신학교에 그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신학교에 다니나요? 라틴 학교인가? 그렇죠.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종교 시간에 카인과 아벨 얘기를 배우는데 그 먼저 얘기를 이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대충 설명하자면 이 카인과 아벨이 아담과 이브가 그 하느님의 그런 세계에서 딱 처음 나왔을 때 낳은 두 아들인데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뭔가 이제 자기들도 나와서 직접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벨은 농사를 짓고 카인은 가축을 길러요. 그렇게 해서 둘 다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깊은 애들이니까 계속 하는 게 재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아벨은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 곡식을 바치고 카인은 가축을 죽여서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이런 걸 하는데 하느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굉장히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데 카인의 재물은 되게 별로 잘 안 받아주시고 가축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생명을 해서 만든 그런 거라 카인이 하는 일을 못 죽으니까 불공정한 게 약간 네, 그래서 카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너무 이거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묻어버려요. 그게 그 인간 최초의 살인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카인아 넌 동생을 지키지 않고 너의 동생은 어디 갔느냐 이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나중에 결국 하느님께 사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카인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이 머리 위에 표식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표식이 하느님이 내린 표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카인의 자손들을 좀 두려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랍니다. 실제로 성서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죠. 저는 그걸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지 않았는데 네. 약간 성경을 이렇게 동화처럼 만든 그런 데서 봤는데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일단 제가 무신론자요? 네, 맞습니다. 좀 독실합니다. 독실자. 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카인한테 표식을 준 게 그 카인이 표시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인을 보고 사람들이 카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표식을 내렸다고 알거든요. 전 그게 약간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카인을 죽이지 말라는 네. 표시. 하느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럼 벌 같은 개념이 아니고 지켜주는 건가? 그런 건가요? 지켜주는 하느님이 건가? 카인을 용서했다는 뜻인가요? 용서의 성... 의미로 그런 걸 새겨준 건가요? 성서에 나오진 않나요? 사실 그걸 완전 해석하거나 그렇게까지 자는 안 나오고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데미안이 자신만의 네. 독특한 견해를 붙여서 어린 싱클레어를 멘붕에 빠뜨리죠. 멘붕이란 말에 가장 좋아요. 그렇죠. 약간 카인은 악한 사람이고 그 일반적으로 네. 아벨은 선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싱클레어도 그렇게 믿고 네. 있었는데. 데미안의 견해는 카인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표식이 약간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힘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런가? 나타내는 그 표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네, 일종의 힘의 상징이랄까요? 하고 그 표식이 또 카인의 후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져 있는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뭐 어린 싱크레어는 듣고 멘붕에 빠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데미안이 그래서 카인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두려워서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네, 지어냈다.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 분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는 김동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넷 중에 네. 종교가 있는 분이 김동근밖에 없어서. 사실 저도 그냥 저는 그냥 동화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계속 내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계속 그러니까 아 이런 견해를 볼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약간 성당에 가서 뭔가 강론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저 혼자서 근데 이 이야기는 글쎄 구약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곡이 된 걸까? 글쎄요. 성경이 뭐 몇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좀 변형되고 저 잘 모릅니다만 네, 지금 네.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종교를 저도 잘 모르고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데미안을 딱 처음 읽었어요. 적절한 시기인가? 적절한 시기에 데미안을 읽었는데 종교에 대해서 큰 생각을 가지지 않아서 크게 박힌 건 없었지만 그래도 데미안의 이런 해석법이 엄청 신선하다라고 느껴진 건 그게 확실하게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성서에 이렇게 보통 적혀 있으면 다들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고 하는데 데미안은 완전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자체에 반발을 든 거니까 교리 자체에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을 넣은 거니까 그게 엄청 신선했고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데미안 이 작품이 언제 출간이 되었다고?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인가? 1940몇 년? 1919년에 1919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차 세계 1차 대전 이후인가요? 아 이후네. 1차 세계대전 이후인데 2차 대전 전. 이게 그때 청년들이 전쟁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준 그런 책이었대요. 아, 나도 이렇게 자아를 찾아야겠다. 전쟁 맞다.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카인과 아벨 얘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데미안을 먼저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약간 무신론자라고 깨달은 순간이 이 중학교 3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쪽에 엄청 빠져서 약간 도킨스 책도 엄청 열심히 읽고 또 아예 종교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신 자체를? 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 자체가 없다? 근데 제왕 종교에도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신론자긴 한데 뭔가 원래 무신론자가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종교의 문화 자체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 자체도 조금 불교고 원래는 그다음 저희 친척들도 성당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 같은 측면에서 관심이 많은데 약간 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제 친구도 무신론자가 있는데 엄청 철저해요. 근데 무신론자인데 모태신앙 친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아 맞죠. 왜 이야기가 나왔지? 아, 그래서 제가 약간 그쪽에 빠져서 되게 약간 그런 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새롭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일단 이 책 자체가 종교적인 색채가 되게 강한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냥 자아를 찾아갈 얘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브락사스 같은 경우도 신의 그런 뭐 기독교에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카스는 다른 종교? 약간, 종교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쪽에서도 나오는 거 그래서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랬죠 우리? 네, 첫 방송이라서 다들 좀 경직하고 좀 딱딱하게 해서 앞쪽에 또 앞쪽에 자기소개하고 뭐 팟캐스트 이야기하고 뭐 줄거리 이야기하고 좀 형식적인 것이 많아서 좀 딱딱했는데 이제 좀 다시 편안하게 하고 분위기를 전환해서 전환해 봅시다. 네 그러면 일단 인상 깊었던 게 얘기를 해야겠죠. 데미안을 언제 읽었어요? 저요? 네. 재앙은 언제 읽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재앙. 궁금해졌어.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제가 이 책을 진짜 산 날이랑 이렇게 상황이 확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엄마랑 마트에 갔었는데 특별한 날인가? 아니요. 그냥 그런 날이었는데 이렇게 마트에 책 코너가 있잖아요. 네. 되게 작게 있는데 거기 책을 이렇게 해놓고 떨이로 파는 떨이인데 그게 이게 그러니까 다이제스트 판 있잖아요. 애들 읽으라고 약간 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그때 생각해 보면 거기 테스도 있었고 데미안도 있었고 뭐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인을 한다길래 엄마가 몇 개 골라봐 그래서 그때 제가 테스랑 데미안을 골랐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4학년, 5학년? 역시. 아니, 근데 제가 책을 약간 이해를 하지 않고 막 읽거든요. 글자를 읽는 거니까. 아, 그래서 저는 5학년 때 데미안을 보고 딱 펼쳐서. 덮었죠. 그대로 덮었죠.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많은 글자를 본 게 아니라서. 사파도 많고. 아, 그, 그러면 제대로 본 건 중학교 때인가요? 네, 중학교 1, 2학년 때. 아, 1, 2학년 때. 이 책으로 봤죠. 미눔사탄. 그때 한창이었겠네. 뭘 한창이야. 자충노동이 한창이. 자아를 찾아서. 제가 좀 한 자충기를 아 진짜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말했듯이 딱 중2 때 읽었는데 엄청났던 기억이 나. 아 진짜 혼자서 그때 완전 뭐랄까 혼자 진지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실에 있으면은 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얼굴에 살짝 그늘이 있어가지고 나는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맨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가끔씩 한숨 와 진짜 약간 그랬는데 아. 그때 엄청 막 심각하게 읽고 데미안 좋다 이런 느낌이었던 전 사실 데미안에 대한 첫 인상이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아 정말 친했던 친구가 네. 읽고 있어서 한번 뺏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뺏어서 그때 딱 점심시간 정도쯤에 한번 읽어봤는데 네. 제가 딱 중간 정도에 펼쳐서 저는 책 읽기 전에 항상 중간 정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중간 정도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읽거든요. 네. 그래서 읽는데 갑자기 막 아브라삭스방이 나오는데 아,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발음하기 어려워. 아브라삭스. 오기록에서 그때는 오기록 읽자 해서 그냥 쭉 읽긴 읽었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깊이 안 와닿았고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읽게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근데 그때 중2 때 다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막 뒤에 보면 새는 아래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이게 제일 유명한. 일단 읽어드리면 새는 아래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아래는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이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 보입니다. 되게 철학적인. 네. 근데 제가 이때 또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거 보고 어? 간지나는데? 약간 이 부분만 좋아하고 제가 좀 멋있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책. 멋있는 책이 좋았어. 표지도 약간 네. 검은색에 네. 너무 그림 화려한 말고 아, 네. 글씨 사진 네. 약간 저도 그 구절 읽고 소름이 돋아서 정말 멋있다. 잠깐 치를 넣고 아, 아 진짜 입을 기기도 네, 원래 그때는 다 그러죠. 아, 그렇죠. 아, 그렇다고 저희가 막 지금 나이가 든 건 아닌데 별로 안 지났어요. 네,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딱 봤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표정으로 데미안을 읽고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아마 일단 질풍노도의 시기에 과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데미안을 이렇게 저희처럼 재밌게 읽은 사람도 있지만 네. 또 뭐 그냥 딱딱한 책으로 읽은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읽는 그 송선비가 친구한테 얘기했다고 하지 않나? 뭐라 그랬죠? 아 데미안 그거 알까는 얘기하나? 알까는 핵심은 잘 알고 있어요. 알까는 이거 세상을 나오는 알까는 얘기 좀 알아줘. 알카는 얘기로 전락한 데미안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데미안 약간 압축적인데 그러네요. 너무 압축적이다. 아니 근데 알카는 얘기 맞죠? 그렇지. 알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아주 심오하지. 그러면 뭐 네. 데미안에 대한 첫 인상? 이 정도 얘기해보고 네네. 그리고 전 책 중간에 아브락삭스라는 신의 존재가 나오죠. 네. 아브락삭스가 저도 정확히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여기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아주 고뇌하던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재앙이 말한 자신의 두 세계가 점점 혼란에 빠지는 시기에 아브락삭스라는 신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락삭스라는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 선한 신이 아니라 악과 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 흥미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저는 아 저도 이 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네. 작가의 좀 특이한 저런 사상적 사상 좀 책인 것 같은데 완전히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딱 선, 악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작가가 나중에 또 되게 동양 사상에 네. 그걸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과 악은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이 곧 악이고 악이고 선이라는 논리가 성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 그럼 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과 악에 대한 딱 명확한 이분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 보면 그렇죠. 도덕 교과서를 당장 해봐도 이런 게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선하고 악하고 이게 나눠져 있고 무조건 선해야 된다 이런 게. 근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에서 조금 깊이 있게 조사를 해봤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그 너무 깊게 들어가나? 이런 거 좋아해요. 제목은 심한데 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딱 요점만 말하자면 누구나 그러한 악이 될 수 있다. 이게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 600만 명 정도를 학살하는데 홀로코스트의 가장 큰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분인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정신과 의사들이 봤을 때 정말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뒤에 정말 뒤에 하세요. 정말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아서 악과 선은 그렇게 막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선하지만 정말 선하기 때문에 정말 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른 사람을 봐도 사람 한 명을 딱 한 성격으로 나누는 그렇죠. 뭐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오늘 나빠 보였다가도 어제 내일 또 맞아. 보면 또 착한 것처럼 보이고 일단 제가 사람 관찰 매우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 멤버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 관찰 그렇군요. 제가 방금 한 5분 아니겠지? 몇 분에 걸쳐서 지하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편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편집을 못하잖아. 편집할 편집할 거야. 공익증 유발. 네네. 아이 편집할 겁니다. 네. 궁금하시면 스페셜 에디션 방송에서 NG만 모아놓는 걸로. 네, 좋더라고. 제가 뭔 얘기를 했어? NG 교수. 여러분은 지금 다치고도 다인사색 감기 하고 계십니다. 와. 라스트인 줄 알았어요. 살짝 노렸어. 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도 사람 얘기? 사람 관찰을 좋아하는데 네. 그 방금 송선비가 얘기했듯이 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 판단을 저도 모르게 자주 하더라고요. 약간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 약간 그냥 저도 그렇죠. 모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 같은데 처음에 딱 첫인상 보거나 첫인상이랑 말하는 말투 이런 거랑 느낌? 그런 걸로 사람을 바로 판단해버리는 다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약간 허용 범위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딱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 같아요. 마음의 변화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근데 처음에 첫인상이 꽤 강한 것 같아요. 첫인상이 진짜 누가요? 중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남는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에 이런 성격인 것 같아 하면은 계속 이런 성격으로 진짜? 실제로 그 실험에서 나왔었는데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 적도의 70%가 첫인상으로 결정된다고 그래서 계속 쭉 10년 동안 알게 된 친구가 아닌 이상은 좀 즉각적인 만남이나 좀 단기간에 만나면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광효과 같은 것도 있는 사람 외모를 보고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다른 것도 보고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다른 것보다 그죠. 면접 같은 것도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첫 뭔 얘기 그러니까 첫인상이 그 성과학을 나눈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저 같은 경우는 첫인상도 중요한데 내가 약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계속 이 사람을 만나고 계속 같이 지내잖아요. 어떤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상황의 힘.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약간 인상이 달라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약간 나는 맨 처음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다르더라. 약간 그래서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사람을 제자 달려드는 게 있는데. 그런 점이 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서 좀 반성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좀 다르더라. 약간 그런 경우가 저는 고등학교 올라서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근데 저희가 아직 고등학생인데도 이러한 좀 좋지 못한 그런 습성을 가지는 게 어느 정도 사회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백섬에 가서 그 동백섬에 있는 지역도 밝히네요. 그쪽에 갔었는데 그 동아리 일 때문에 동백섬에 갔었는데 거기 동백섬에 가다 보면 누리말 앞에 쭉 시가 쭉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한 가지 나와 있던 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아 그 시 내용 시 자체는 되게 간단한 시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좌우로 나눠서라 하더니 나중에도 좌 좌익 우익이냐 뭐 이런 되게 간단하고 조금 일침을 놓는 시랑 비슷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저희 사회에서 무조건 좌우 선악 이렇게 되게 문법적으로 나누는 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거를 강요 어느 정도 세뇌시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네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되었습니다. 약간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양 어느 정도 양분해서 네. 맞아요. 저는 약간 영화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뭔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 네. 맞아 맞아 아, 네. 약간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런 습성이 있고 이런 성격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착함 나쁨을 딱 나눠서 딱 얘는 착한 사람이랑 틀 안에서 이 사람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사회의 영향이야. 엄청 좋은 예시 같다. 그런가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또 최근 돼서 되게 정말 논란이 되었던 게 그 테러리스트와 애국자의 그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는 분명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방법을 위해서 네, 독립투사신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또 안중근 의사가 그 암살을 한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은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격하시키는 비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죠. 전 국민적으로 격하시키고 비하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아, 네네. 거기 안에서도 저희가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저도 그렇죠. 약간 저도 발끈했거든요. 네. 처음에 안중근 의사 테러리스트.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나.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 네네. 네, 뭐 그렇게 그래서 각자 그럼 다들 이분법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인가요? 네. 이게 그리고 책 속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현실로 이끌어내고 만족시키려고 노력해라. 계속 아까 데미안이 계속 강조하는 게 크로모도 어떻게 해결을 해주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내부에 그걸 흔들리지 말고 약간 약간 내면에 자기 자신이 되라. 또 저는 그것에 관련해서 이 책에서 되게 정말 인상 깊었던 네, 뭐가 인상 깊었나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다들 보셨을 건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에 자신의 목덜미를 잡히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인상 깊었던 점을 말씀하시길래 이 책에서요? 네네. 악을 살게요. 일단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약간 신기하게 이게 맨 처음이랑 제일 끝이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에요. 처음과 끝.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중2병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책 말고 그 짧은 책 있잖아요. 그거를 필사를 해보겠다고 난리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2요? 네. 아니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한 번도 끝낸 적이 약간 두 장하고 끝내는데 항상 두 장? 그래서 그냥 할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딱 필사를 하고 끝냈던 게 맨 처음에 그 딱 두세 개로 나뉘는 부분이잖아요. 네, 처음에 딱 그 부분만 필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네, 그렇죠. 뭔가 딱 앞부분에 세상엔 선과 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딱 도입부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럼 뒷부분은? 뒷부분은 그 스포일러가 되네요. 맞다. 아니, 근데 어차피 스포일러 할 건데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 전쟁이 터져서 작 중에서 그 데미안은 대위라 그랬나요? 대위인가? 대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데미안이랑 싱클레어랑 둘 다 군에 가서 전쟁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둘이 나중에 싱클레어가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옆에 데미안이 나타나서 뭐 이제 내가 없어도 너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떠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문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붕대를 감을 때나 아팠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어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있었다. 나와 그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지? 송선비가 내면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다. 혼자 일어서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싱클레어가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이 끝나는 거네요. 또 이렇게 결말이 결말이 결말이 까발려지나요? 아 저도 인상 깊은 부분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건데 네. 이 책에 되게 꿈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계속 싱글레어가 꿈꾸고 꿈꾸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걸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게 프로이트 혹시 아세요? 네 알죠. 프로이트가 약간 정신분석의 창시자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꿈의 해석이라는 네.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보기에는 이 책에서 하이르만 헤세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프로이트랑 이 데미안이 약간 연결을 지어서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프로이트도 헤르만 헤세처럼 독일 출신인데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의 네, 창시자예요. 네. 근데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프로이트가 의사였거든요. 신경과 네. 의사였는데 아 정신과 의사? 네 어쨌든 아마 그랬던 그때 네. 두 가지가 근데 그땐 신경 같은 개념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정신과라는 게 아직까지 네 딱 그 그 두 개가 분화되지 않았던 그 시점인데 어쨌든 그때는 그러니까 최면을 거는 게 좀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어요. 어쨌든 최면을 걸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프로이트는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두 가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한 개는 그 자유연상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맞죠. 여겼어요. 무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 마음의 그런 모습 이런 네. 부분인데 이 무의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네. 이 무의식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대화를 한다거나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병을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자유연상법이었고 나머지 한 개가 꿈 해석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넌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약간 이런 방법인데 신기한 방법 네. 이것도 약간 무의식에 관련이 있어요. 프로이트가 무의식 그런 꿈이라는 게 자신이 평소에 의식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또 이게 어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데미안에서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싱클레어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겪고 난다거나 겪기 전에는 약간 꿈을 꾸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그 혹시 그 꿈 기억나세요? 책 중반 정도에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문장을 먹였는데 네네. 그 문장이 데미안을 싱클레어를 마치 갈가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들었다. 그렇죠. 그걸 저는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네. 멋있으시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 싱클레어가 뭔가 문장을 먹었다는 게 좀 싱클레어 밖에 있던 새로운 것이 자기 걸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완전히 내면에서 자기 걸로 완전 만들었다. 자신의 것이 됐다.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서 계속 자신 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단하게 쌓아갈 수 있 이런 내용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중요한 부분은 꿈이 나오는데 이게 좀 책을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프로이트 하면 생각이 나는 게 프로이트라는 학자 자체가 네. 인간의 무의식과 본능을 되게 중시했던 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한 말 중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단 말이 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성적 욕구에 의해서 발현이 된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저 또한 프로이트라는 학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게 봐와서 네. 그런 꿈에 대한 접근도 되게 좀, 네. 좀 잠실한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성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거랑 또 관련 있는 게 싱클레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에 대해서 조금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첫 부분에 보면 아버지 살해하는 꿈을 꿨다고 해요. 네네. 이게 약간 그 무의식 속에서 혹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네, 알아요. 자신 어머니 엘렉트라 콤플렉스. 네, 엘렉트라 콤플렉스랑 반대되는 그런 네. 개념인데 이게 어머니한테 성욕을 느껴서 아버지를 질투하고 아유. 아버지보다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위치에 서고 싶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유아기? 아, 네, 유아기. 다 누구나 느끼는 네. 그런 거라고. 그게 성인까지 가서 표출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렇죠. 성인까지 갖고 간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유년기에 이걸 많이 근데 이 가설도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싱클레어가 아버지를 죽이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보다 높은 위치에 서고 싶었다 아버지를 증오했다 약간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프로이트의 영향인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성에 대해서 다룬 게 또 되게 네. 작가 그 다음, 자체가 그 되게 네.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성의 감정에 대해서 이 그 싱클레어가 되게 죄의식을 많이 느끼는 구절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네. 최근 들어서 되게 세계화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서 좀 성에 네. 대한 문화가 좀 개방적이게 되고 있는데 그러한 성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저의 경우에는 너무 급속도로 저희 우리나라 자체가 네네. 계속 조선의 유교적 이념에 그렇죠. 저는 전혀 유교적 이념이 모두 맞다고 신봉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어느 정도 절제 성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예. 네, 성에 대한 절제면 뭔가 있긴 있다. 그래서 너무 좀 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이런 문화는 저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거부감을 느끼는 편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그런 또 저희가 고등학생이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저 별명이 성선비인데 그래도 해봅시다. 솔직히 저도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성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좀 사실 움츠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 학교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오면서 아무래도 성에 대해서 네. 좀 성에 관한 이야기는 다들 숨기고 좀 가리고 뭐 밝은 곳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저도 그런 게 좀 남아있고 네. 좀 꺼려지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개방적인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에 대해서 너무 폐쇄됐으니까 전에까지는 그러니까 뭐 성에 관한 이야기 문제나 그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좀 꺼려서 문제가 안 해결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개방적이면은 각자 서로 이야기를 터놓고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또 개방적이면 저도 부담스러워. 그 말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 되게 무슨 생각했냐면 애들이 점점 더 빨리 약간 성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약간 좀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고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어른들이 야동은 절대 안 된다 야동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은 아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 원래 애들 심리죠. 그거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 약간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도 했고 어제도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게 뭐고 왜 안 되는 거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애들이 오히려 더 충격을 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만약 뭔가 그런 거에 관해서 처음 딱 접하고 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더 받고 싶어지니까 더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안 된다고 지금 그 사실 숨기면서 점점 그 문제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좀 더 애들 이해하기 쉽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꽉 막아놨다가 갑자기 확 틀리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동생이 충격을 받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받으면 뭐 낯선 아저씨가 접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뭐 이런 거고. 그게 소리치고. 성폭력 예방이고. 성폭력 예방이고. 뭐. 호루라기도 걸고 다니고. 그걸 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 해봤자 뭐 생리대는 이렇게 생겼고 생리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성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깨달은 게 교육 때문이 아니고 네. 그냥 제 스스로 뭐 책에서 깨달았던 거 뭐 약간 이런 건데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단 뭐 학군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개방적인 것도 안 좋겠지만 약간 저는 이렇게 교육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 전반에서도 약간 성 얘기를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약간 단적으로 좀 세게 얘기하면 네. 약간 성매매 같은 것도 약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은폐하려고. 근데 그걸 계속 은폐하려고 하고 실제로 뭐 홍준가 같은 경우도 되게 외곽진돼 있고 약간 그러니까 뭔가 확 밝혀야 할 거는 덮고 그러니까 적당히 가려야 될 거는 또 뒤집어 푼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걸 덮을수록 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법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 되니까 거기서 더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 관한 게 너무 은폐가 되니까 그 성폭행 같은 걸 당한다고 쳤을 때 그 당한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느낌이에요. 아, 자기가 뭔가 제일 친구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도 뭔가 이런 말을 하면 자기가 좀 더 수치스럽고 이러니까 그 일을 숨기게 되니까 피해자들도 결국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의식은 확실히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정부가 그러한 그 성폭행에 대해서 그래도 요즘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들 중에 하나여서 최근 들어 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성폭행 그 횟수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정말 증가해서 증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그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던 피해 여성들이 조금 더 사회에 자기 당당하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성폭행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서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아 우리 사회가 말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면 그 이면에는 또 그런 여성들의 당당한 사회 진출 사회 진출이라는 말이 맞나? 당당하게 그러니까 밝히는 거 네네 밝히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데미안에서 성 성까지 왔네. 아 그래서 성욕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 크나우어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있으면 그 이제 싱클레어가 크나우어한테 약간 데미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크나우어 약간 싱클레어 약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크나우어가 데미안이란다. 그 싱클레어를 좀 따르고 엄청 의존하고 숭배한다고 좀 느꼈거든요. 약간 스승처럼. 이 크나우어가 네 자기가 막 그 크나우어가 나중에 그 싱클레어한테 너는 뭐 성욕을 억제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니? 네. 그러니까 크나우어가 약간 그 크나우어가 그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절제를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막 목욕 재개를 하고 막 이렇게 욕구를 억제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서도 약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욕구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 일단 그런 게 있었다고. 이게 드러난 책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저는 이 책에 보면 그 맨 처음에 카인과 아벨 얘기했듯이 그 표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피스토리오스가 나오는데 그때 그 피스토리오스가 또 음악가인데 음악가죠. 중간에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지 못할 때 또 싱클레어의 스승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조언자였어요. 근데 그때도 이 장면에서는 그 피스토리우스랑 싱클레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싱클레어와 피스토리우스 얘기를 계속 듣다가 여기 이게 좀 욕설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때 피스토리우스랑 싱클레어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싱클레어가 갑자기 피스토리우스한테 그 꿈 얘기를 하는 게 골동품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래서 싱클레어가 그런 식으로 피스토리우스랑 나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되고 계속 거리를 배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때 싱클레어가 처음으로 내 이마에 찍힌 카인의 표지를 느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그렇고 계속 표식이란 게 말이 나오고 데미안도 나중에 뭐 너의 표식은 맞아, 여전하구나 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표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핵심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 그렇죠. 표식이 책의 핵심 질문.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재양이 말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아까 여기서 말하는 표식은 뭐랄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치?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미안이래 싱클레어가 원래 피스토리우스랑 사이좋게 지내다가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피스토리우스와 사이가 멀어진 다음에 자신의 표지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할수록 솔직히 다른 사람들과 맞춰가는 것도 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찾을수록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뚜렷해지고 그래서 피스토리우스의 생각에도 자신의 생각을 맞대서 뭐랄까 거부한다 해야 되나? 하여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약간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만의 생각 주관 이런 거 아닐까? 정말 이건 의미 있는 질문 같아요. 의미 있는 질문이죠. 되게 핵심적인 질문.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선과 악을 계속 이 책에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과 악을 나눌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선한 거고 이게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게 그 표식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가 자신의 그런 나쁘고 선한 거에 대한 생각을 말할 때 싱클레어가 뭔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제 기준은 이건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 이런 네 그런 거가 아닌가 싶었어요. 일단 저는 그 표식이란 게 네. 맨 처음에 데미안도 그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싱클레어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활할 때도 봐도 뭐 얘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표식이란 게 하나의 상징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얘도 나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뭐 생각을 하고 약간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표식으로서 그런... 나타내는 이런 것도 진짜 보일까? 네. 보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형상화한 거죠. 소설 내에서. 네, 그럼 뭐 하고는 뭐 다른 이야기 할 건 없나요? 저는 네, 또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말했듯이 네. 야, 근데 우리 좀 있으면 종치거나 하자 할까? 아, 좀 10시에 치잖아요. 아, 10 아니요. 10시죠? 저는 또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또 네. 종교 나무 표식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의 아무래도 책은 책을 쓴 작가하고 독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독자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해석하는 그 방법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저희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가가 싱클레어의 어떤 과도기적 상황을 묘사한 부분들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분법적 접근이란 게 아직 이분법적 접근은 나중에는 싱클레어가 어느 정도 탈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싱클레어가 좀 더 한 단계 성장을 하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작품에 제가 가장 안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장 관심 있던 분야는 가장 관심 있던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그 부분은 그 과도기적 상황에 대한 표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군은 언제 이 책을 읽으셨어요? 다시 강력한 대답이다. 왜 질문했냐면 재앙도 그렇고 아, 손섭이. 저도 사실 이게 중학교 때 되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네. 약간 저희 상황이랑 겹쳐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도기에서 인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해서. 아, 그랬답니다. 네. 데미안을 거의 접하게 된 시기가 네. 청소년기 아닌가. 네, 그렇죠. 우리만 그럴 수도.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데미안을 읽진 않아도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걸 아는 시기도 청소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보면 또 이게 전혀 다른 시각화가 비춰질 수도 있죠. 그렇죠. 약간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 모모라든지. 아, 모모. 모모 좋죠. 모모도 나중에 어린애 때 봤던 책이지만 어린왕자나 뭐 다른 책도 많지. 어린왕자. 네. 청소년기 때 봐도 다르고 성인 때 봐도 다르잖아요. 아, 전 안 읽었는데 뭔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청소년기 시절에 읽었던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저희가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한번 의논은 아니지만 네, 좀 의견을 나눠봤듯이 종교와도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청소년 과도기적 상황을 잘 표현했고 뭐 표식 같은 것도 이야기해봤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지만 또 작가가 표현하려 한 게 이거지 전부는 전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그 작가의 의도가 이제 책 밑에 어떤 그 이 책 밑에 그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저희가 더 나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성인돼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때 그 상황에서 다시 읽어보면 정말 다른 느낌이 그때 또 새롭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새롭고 네 그런가요? 그러면 오늘은 뭐 오늘은 네. 학운의 질문을 학운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데미안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참신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권의 책을 읽고 4명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4인 4색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